뜸을 흘려보네. 야 괜찮냐 란 질문에 대한 도피. 안 괜찮은 꼴이 여기 보기 좋을 리 없으니 괜찮아야 된다 했어 이곳이. 명과함의 경계가 흐릿한 나의 도시. 나의 동지에게도 숨겨야 하는 건 탁한 공기 속에서 숨 쉬어야 하는 법. 가급적이면 참을 것 일하게 다는 건 어쩜 우리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지 뭐야. 난 양바보같이 살래. 근데 내가 반대로 똑똑한 거면 어쩔래. 차피 답도 안 나오고 뭐 하러 불키면서 양각자 목표 위에 건배나자. 다들 웃고 있지만 미소 속 숨겨진 슬픔. 혼자인 게 두렵잖아. 벗어나 이곳에서 언젠가 질려져 하늘. 난 바라보곤 해. 내 맘은 해처럼 지나갈 곳을 잃은 난 회색 도시 속에 선제 슬픔을 흘려보내. 햇빛이 잿빛으로 변하는 걸 본 건 어제. 맹신이 배신으로 변하는 걸 본 건 어제. 내 비가 대립으로 변하는 걸 본 건 어제. 회색 빌딩이 검정으로 변한 것도 어제. 야 인정할 건 해야지 우린 다 변했어. 선과 악이란 정의 대체 누가 정해줘. 날 지옥에서 꺼내줘. 강소주 까던 어제도 초심이라 미화된 단어에도 취할 뻔했어. 별의 별 놈이 빛나고 있는 여기. 누가 더 밝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. 역시 어두운 곳이 눈에 들어올 리 없지 뭐. 이제 보이지 반짝이 눈에 비춰진 거지 또 그게 멋있어. 나 그려봐야 목에 줄을 달고 번지점. 넌 1인 칭관 철자 시점으로 하 웃으며 바나 잘난 지식은 인정이 내린 정의도 내겐 와닿지 않아. 내 진력 저 하늘 난 바라보고 오네. Yeah. 애석하게 구름 한 점조차 하나도 없네. Yeah. 인생이란 것도 저렇게 더덥겠지라며 겁조리면서 걸었네. 얼마 못 가서 회색 빛도시 속에 선책 웃어버렸네 저렇게. Yeah. 다들 웃고 있지만 미소 속 숨겨진 슬픔. 혼자인 게 두렵잖아. 벗어나 이곳에서 언젠가 질려져 하늘. 난 바라보곤 해. 내 맘은 해처럼 지나갈 곳을 잃은 난 회색 도시 속에 선제 슬픔을 흘려보네. 저 하늘 난 바라보고 오네. Yeah. 애석하게 구름 한 점조차 하나도 없네. Yeah. 인생이란 것도 저렇게 더덥겠지라며 옥조리면서 걸었네. 얼마 못 갔어 회색 도시 속에 손짓 웃어버렸네 저렇게.